정량의 법칙. 청소년 범죄는 정성을 통과하고 실제 성별 범죄의 재범률은 1만 명이라는 청소년들이 급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정신은 지저분해. 난 폭한 게 마냥 누구 앞에 서 있든지 상관 않고 지저분해. 이해 못해주는 이해심은 처분해. 나를 향한 시선들이 좋든 안 좋든 다 따갑게 느껴지고 답답함이 심한 지금 감정 기복 쌓인 나 자신과의 전쟁 중. 어른들의 개입에도 싱숭생숭. 나의 상태 말투 행동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모두 반대가 돼. I want you to understand me.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. 오늘도 나를 찢어 말 붙이지 마. 에이, 누굴 봐도 찢어 몰아뜯어 찢어 찢어 말 붙이지 마. 에이, 라 답답해 자 답답해 말 붙이지 마. 물고 나면 찢어 씹어봐 찔겅 찔겅 말 붙이지 마. 에이, 라 답답해 자 답답해 답답해 이젠 잠도 편히 못 자겠어. 언제부터 푹신해야 할 베개가 쿠션 아닌 책더미가 됐는지 난 이 상황을 부숴버릴 힘을 원해 수만 번에 푸시업도 소용없지. 난 그저 변해가는 과정일 뿐 이해 못하는 어른들의 눈에 야치고 날 비교나게 하는 그들의 시도 앞에 목찬에 속삭여 양 그들은 다 폭망해. 나의 상태 말투 행동 이러면 안 된단 걸 알아도 모두 반대가 돼. I want you to understand me.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. 오늘도 나를 찢어 말 붙이지 마. 에이, 누굴 봐도 찢어 몰아뜯어 찢어 찢어 말 붙이지 마. 에이, 라 답답해 자 답답해 말 붙이지 마. 물고 나면 찢어 씹어봐 찔겅 찔겅 말 붙이지 마. 에이, 라 답답해 자 답답해 답답해. We rolling, we rolling,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같이. We growling, we growling, 우리 변해같이 다시 괴물같이. 난 답이 없는 문제처럼 내 화는 못 풀어. 내 정신은 정상이 아닌 걸 나도 알긴 알아도 다 참아줘.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시간에 내가 좀 짜증내더라도 눈 한 번 더 감아줘. 얼마나 얼마나 헤매야 돼. 얼마나 얼마나 백마 킬러 어머나 어머나 이건 뭔데. 어머나 어머나 천마 킬러 라라라라라라라 답해 답답해 답답해.